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형용활동 소식을 최근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홍콩 대공보, 홍콩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 모리타니의 인터넷 신문 알 샤르크 알 요움, 인터넷 통신들인 알 무샤히드, 이르샤드와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수상 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을 회원지지도 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백두산 체스코 조선친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더이칠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은 경의하는 김종원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차 오중업 7연대 칭호 쟁취운동 열성자 대회를 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더이칠란드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3차 오중업 7연대 칭호 쟁취운동 열성자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도 올렸습니다. 러시아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르쿠츠크 블로그스포트로는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철리마 건재종합공장을 회원지지도 하신 소식을 게재했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의하는 원수님의 사진 문헌들을 모셨습니다.